조아필 조리다들 쿠리에텔 제노비아 문화 일보 안나 히즈바 더브로 아티모크라티 알 히즈발 모아르트 피 쿠리에텔 제노비아 아스토라 야마 살리스 발리슈린 미슈바트 라키르 마주모 아탈 마알루마트 알라티 타둠모 조라이말 카이나 바크네 리무타티 아르바이 사라와티 미랄 빌라야 나타다 피아 시아스탈 카이나 아다일리아 리투알 쿠브라 왈 모아디아 리샤 와타우히트 와달릭 인키사만 일라 살라스타 아주라 나완 هذا وذكرت نيوسيس على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أن حزب دوبرو الديمقراطي أصدر تعليقا يستنكر جرائم الخاينة باكنه لمدة 4 سنوات من الولاية يوم 25 من الشهر الماضي.